마음 너에게 들킬 것만 같아. 괜히 혼자서 이런저런 공상들 너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괜히 차갑게 느껴지는 걸 진짜로 당신의 맘을 정말 모르겠어. 우리 모두 자기만의 공감도 필요하죠. 하지만 때로는 즐거움과 슬픔 우리가 함께해요. I want to know 당신의 모든 것. I want to know 당신의 숨은 표정도 알고 싶어. 당신 내 진실한 마음 내 진심.